경애하는 최고리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불의의 고전적으로 오작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의 요구에 맞게 국토관리 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가져올 때 대하여를 발표하신 다섯 돌세 점에서 전국 자연보호부문 과학기술 발표회가 11일 평양의 과학기술전당에서 진행됐습니다. 관계부문 일꾼들, 자연보호부문의 과학자, 기술자, 교원들이 참가한 발표회에는 300여 건의 논문이 제출됐습니다. 발표회에서는 우수한 논문을 내놓은 참가자들에게 증서가 수여되고 해당한 시상이 있었습니다.